점점 더 떠나가 시간은 점차 딴 곳으로 훌쩍 흘러가 내가 알던 너의 모습은 대체 누군가 자꾸만 낯선 사람의 느낌은 왜 그럴까 알았던 너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누군데 나의 맘을 맡겼는데 무슨 어딘데 I don't know every day 왜 자꾸 내게 이래 confusing every day 사실을 나는 원해 언제부터야 묻고 따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해 더는 못 버텨 그냥 싫다고 말해 This the best way please go away 했잖아 네가 먹던 food 아니면 떠난 스파이